울며 나는 울었다. 빗소리 들으며 나는 울었다. 눈물을 흘리며 떠나던 그 사람, 비 오는 날이면 생각하긴 하네.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. 애타게 그리는 그리운 그대여. 속을 끊이면 나는 빌었다. 만날 그날을 손 모아 빌었다. 속을 끊이면 나는 울었다. 빗소리 들으면 나는 울었다. 눈물을 흘리며 떠나던 그 사람, 비 오는 날이면 생각하긴 하네.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. 애타게 그리는 그리운 그대여. 속을 끊이면 나는 빌었다. 만날 그날을 손 모아 빌었다. 손 모아 빌었다.